있잖아. Oh, 이 모든 게 다 다 다 다 고민할까봐. 가만 있지 못해 날 네가 사라질까봐 난 가끔은 두려워져 너를 보면 잘 모르겠어. 이렇게 심장이 쿵 따스한 온기가 내 몸에 퍼지면서 너랑 물속 빠진 것 같아. 구할 사람 없어 그거는 너도 알잖아. 미안했어 섞어내줘 어디까지 말고 내 주위를 맴돌아줘. 믿겨지지가 않아 나를 묶고 있잖아. Oh, 이 모든 게 다 다 다 다 꿈일까 봐. 가만히 있지 못해 난 네가 사라질까 봐 난 가끔은 두려워져 너를 보면 모르겠어. Just like butterfly,